like a lion CEO, boss like a bison. I'm a rush more 편리하게 boom run. Go 와가도도 왜 바빠 되게 세운 돈 가본 손에셔 그 위사가 높이지 lil like a legend in the sky. 여기 광야 yeah. We so wow yeah. 여기 광야 yeah. We so wow yeah. Can you hear me roaring? 난 이 발을 드러내지 네 먹기가 되는 대신 don't you know that I'm a savage. You don't wanna start a move, it's dangerous. 내 캐쳐 피부 아는 대신 손은 넘을지 몰라. True, this is awesome, wow. Just like a zoo. 보는 게 true. Adrenaline 멈출 수 없어 끝을 볼 때까지 Let loose in the motion of how we do.